안녕하세요. 아, 정오에 만나요. 건강 상담 코너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우리 민간 요법이 대명사 한인 그 보통 한국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우리 그 양학과 한의학이 있는데 또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한민족이 중국하고도 함께 전통적인 이제 치료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해왔는데 우리 차 박사님과 함께 우리 몸에 대한 건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게 처음 오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사람들이 아마 좀 차 박사님이 누굴까 좀 궁금해 할 것 같아요. 예.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일단 어디 사시나요? 예, 뉴질랜드에 살고 계신 거죠? 오클랜드 써니누크이라는 네. 지역에서 살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아폴로 드라이브에서 한의원 운영하고 있고요. 이름이 뭔가요? 휴 한의원입니다. 휴. 예. 아, 휴식한다는. 예, 그렇죠. 아. 그러니까 환자들이 한의원에 와서 아픈 몸으로 왔을 때 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또 휴식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예, 휴라고 지었습니다. 아, 그러면 그 공부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97년에 북경 중의학대학교에서 아 중국으로 날아가신 예, 거예요? 예. 중국 들어간 거는 96년이고요. 1년 동안 중국어 배우고 97년에 입학을 해서 5년 동안 학사 과정 마치고요. 그리고 바로 석사 3년 과정 마치고 한국에 들어가서 군대에 갔다가 다시 들어가서 이제 중앙민족대학교에 소수민족 전통의학을 전공했어요. 그러면 거의 한 10년 가까이 계속 공부만 한, 예, 그렇죠. 공부한 시간만 해도 5년, 3년, 3년이고요. 예. 그러면 솔직히 제가 저도 예전에 중국 출장 한국에 있을 때 방송 중에 제작하러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보니까 약초라고 해야 되나? 네. 되게 많더라고요. 많죠. 종류가 예. 많죠. 그 근데 공부를 하신 다음에 뉴질랜드로 오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우선은 이제 중국 유학생들은요. 그러니까 제도권 밖이에요. 아. 한국에서는 중국의 학력을 인정하되 이제 의사 자격을 주질 않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또 의료 활동을 막았었는데 최근에 그게 풀렸어요. 이제 외국인도 이제 의사 활동을 할 수 있게 풀렸는데 저는 이제 풀리기 전에 이제 이민 온 거죠. 오신 지는 얼마 되신 거예요? 2년 됐습니다. 2년이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뉴질랜드에서 보면은 거의 중의학이라고 거의 배우시는 것들이 다 거의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대부분 보면 중국 의사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중의학을 배우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건가요? 우선 중국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다 중의학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대부분 다 나이 들으신 분 빼고는 이제 젊은 분들은 최소 5년제 과정을 마치신 분이고 그러면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시청자 네. 여러분들이 청취자 여러분들이 중의학 한의학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 좀 뭐 나라 차이냐 그래서 한국에서 배우면 한의학 중국에서 배우면 중의학 이렇게 구분을 짓는 건가 아니면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그렇죠. 중국에서 배웠으면 중의학이고 한국에서 배웠으면 한의학이고 근데 이제 한국의 한의학하고 중국의 중의학하고는 뿌리는 같아요. 근데 뿌리는 같은데 이제 시대를 넘어서 오면서 어느 순간에 갈라지기 시작했죠. 이제 그게 아마 정확히 따지면 조선시대부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 동의보감, 허준 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 사실 뭐 한의사 하면 생각나는 게 딱 그런 거고 거기서 보면 이렇게 약을 제조도 하지만 침술이라고 하나요? 네. 뭐 그런 것도 다 하는데 중의학에서도 그런 걸 똑같이 다루나요? 그렇죠. 뿌리는 다 같으니까요.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우선은 지역 특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박사과정 때 쓴 논문을 쓴 게 이제 동의보감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아까 조선시대 때 크게 나눠졌다고 하는 이유가 그 동의보감이 큰 작용을 했다. 작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솔직히 중국에서 다 저희가 사실 배운 게 많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 문화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딘가가 원조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게 한국의 의학이 중국으로도 넘어갔고요. 중국의 의학도 한국으로도 많이 넘어갔고요. 서로 상호 교류가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쓰는 약재하고 중국에 쓰는 약재가 좀 틀려요. 같은 약재 이름이더라도 식물의 종류가 좀 틀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향토의학이라고 해서 예, 그런 땅에서 어떤 뭐 그렇죠, 그런 그렇죠. 예. 좀 예. 체질이 좀 다를 수 있다. 그렇죠. 보이고. 그래서 이제 동의보감에서 주장했던 거는 중국에서 모든 중국의 책들을 인용을 해서 책을 만들었지만 이 책을 이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반도에 나오는 약재를 가지고 한반도인을 치료를 하겠다라는 목적으로 만든 책이라서 예. 아,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겠네요. 왜 외국에서 약을 개발하면 네. 카피약이라고 하잖아요. 예. 좀 그러니까 어떤 효능이 비슷한 걸 대체할 수 있는 뭐 그런 약들인데 좀 그렇게 비교하면 좀 그런가요? 아니면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것, 중국에 어좀 구하기 힘든 거 이런 걸 좀 대체하고 뭐 그렇죠. 이런 건가요? 구할 수 없는 약들은 배제를 하고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약을 대체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만 구하는 약재를 가지고 그 기존의 중국의 의학 사상을 변형을 시킨 거죠. 근데 기본 원리는 같지만 이제 응용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혹시 그 영화 황비용에서 보면 네. 그 황비용 그 이제 무술가인데 또 그 치료를 하잖아요. 네. 그게 제가 영어로 봤을 때는 한의사가 하는 거랑 흡사한 치료법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같은 거죠. 그렇죠. 같은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사실 그 치료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뿌리는 하나였고 좀 달라졌긴 했지만 원리는 비슷하게 치료를 받고 효능도 똑같이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환자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환자는 환자로 봐야죠. 근데 보통 그 여태까지 진료하신 것 중에서 좀 제일 예. 어려운 케이스 그런 게 뭐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일 뭐 제가 임상 경험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예 뭐 따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석사 때 전공을 했던 게 이제 아토피에 대해서 전공을 아토피 했었어요. 아토피 진짜 예, 많은 분들이 그 아토피에 대해서 예, 좀 예. 많이 관심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말이 있어요. 아토피를 치료하다 보면 뺨 안 맞으면 다행이다고. 아토피를 치료하다 보면 뺨 안 맞는. 예, 왜냐하면 이제 왜요? 대부분 아토피를 앓고 있는 환자들이 대부분 이제 유아 어린 아이 소아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항상 이제 아이랑 같이 오는데 이 아토피라는 게 치료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재발이 굉장히 많아요. 치료를 하는 과정에 그렇게 되면 다른 증상들은 눈에 안 보이는 증상이잖아요. 네네. 몸 안에서 일어나는 네네. 일인데 이 피부병 같은 경우에는 몸 밖에서 일어나는 바로 일이에요. 보이죠. 그렇죠. 그거.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토피를 아는 사람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특히 아이들이 그렇죠. 잠 못 자고 밤에 긁어서 피가 나고 진물을 흘러고 예. 네. 그걸 눈으로 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이거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심할 경우에는 이제 멱살을 잡는다든지 폭력을 가하는 경우도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오해받기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치료한다고 해서 사기치는 거 아니냐 막 이럴 수도 왜냐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거 아토피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사실 아토피 하면 어린아이들 좀 많이 제일 많잖아요. 물론 성인의 경우도 있죠. 성인 경우도 있긴 있나요? 성인이 돼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렸을 때부터 성인에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린아이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 이슈 자체가 예. 아무래도 애기 엄마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엄마들 특히 어머니 같은 분들은 되게 그 마음이 좀 그럴 거예요. 근데 그렇죠. 사실 전 잘 모르지만 박사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아토피라는 게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치료는 뭐 환경을 변화라든지 왜 그런 일? 그러니까 아토피가 뭐 생기는 환경이라는 게 있다고 하던데 그런 거 뭐죠? 제가 연구하고 네. 예, 치료해본 경험에 의하면 외부 환경은 그냥 요인일 뿐이에요. 아 요인일 뿐이에요. 예, 발생을 시키는 요인이지 원인은 아니에요. 아 근데 되게 중요한 말이네요. 원인은 아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나 뭐 언론에서나 얘기를 하기로는 이사 가면 남는다. 왜 뭐 새집 증후군이라는 그렇죠. 얘기도 있고 막 예, 여러 예, 가지 뭐. 그렇죠. 또 여기 특히 뭐 카펫이 많아서 그런다. 네. 뉴질랜드 그런 얘기인데. 그건 요인이지 원인은 아니다. 그렇죠. 아, 그럼 원인이 뭐죠? 원인은 몸 안에 있는 독소예요. 아 독소.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먼저 발생하게 되는 이유가 네. 대부분이 엄마 뱃속에서 독을 갖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어 잠깐만요.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 엄마 몸속에서 독소를 갖고 나온다고요? 그렇죠. 어떤 의미죠 그게 독소를 갖고 온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임신 중에 네네. 어떤 음식을 먹었냐. 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구나. 예. 그런데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나쁜 음식을 먹고 자란 아이여도 어떤 아이들은 뭐 건강하게 태어나고 어떤 아이는 아토피를 갖고 태어나는 거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 아이 자체의 체질인 거예요. 면역력이라고 말할 수 그렇죠. 있는 거. 예. 그러니까 약하게 태어난 아이들은 엄마 뱃속에서 독을 만났다면 아토피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독을 받아 갖고 나왔지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이 된다면 아토피가 발생을 하진 않죠. 아, 그래서 임신 중에서 그래서 좋은 거 많이 먹고 좀 그 해로운 것들을 많이 삼가하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어떤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을 예. 방지하기 위해서. 아, 그러면 뭐 본인이 의도하든 않든 간에 뭐 그 아이한테 그 음식이 맞지 않아서 그런 독소가 됐다면 그거 나왔다. 그런데 예. 원인은 뭐 그렇게 돼서 나왔지만 치료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어떤 단계로 치료를 좀 진행해야 될까 이게? 치료는 우선 독소를 제거를 하는 게 제일 관건이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소화력. 소화력. 소화력을 높여줘야지 독소를 해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어머니가 나쁜 음식을 많이 먹었다라고만 할 수도 있는 게 없는 게 아토피를 가진 아이들의 부모를 보면은요 90% 이상이 어머니 아버지 중에 한 분이던가 아니면은 두 분 다 소화력에 문제가 있어요. 아 소화력에 문제 있는 네. 분들. 그러니까 소화력에 문제가 있는 부모가 임신을 했을 때. 그 아이가 유전을 받고 소화력이 약하게 태어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소화력이 떨어졌다 하는 얘기는 음식물을 들어왔을 때 그거를 소화를 시킨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독소가 생기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온전히 소화시키지 못해서. 예. 그럼 사실 부모도 애를 갖기 전에 사실 좀 치료가 필요하겠네, 자기 그렇죠. 자신에서. 예. 건강한 아기를 갖기 위해서는. 그렇죠. 근데 문제는 현대 사람들이 특히 요즘 현대 성인병이라고 하는 것도 예, 젊은 엄마들 보면 제일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즐길 거 다 즐기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몸은 엉망인데 그냥 결혼을 하면 아이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 부모들을 많이 봤어요. 지금도 저희도 이제 한의원에서 불임 관련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보면 많이 안타깝죠 사실. 이 사람이 잘못은 아니거든요 사실. 몰랐으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지만 그것을 미리 알았다면 충분히 주의를 했을 거고. 근데 또 얘기를 해줘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은 남들 다 이렇게 먹는데 나라고 못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 나만 그렇게 나한테만 그렇게 책임을 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뭐 따질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내 옆집에 있는 저 사람 다 나랑 똑같이 했는데 근데 건강하게 애를 낳죠. 근데 그렇죠. 근데 불임이 있다는 얘기는 엄마 몸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아빠 몸에 문제가 있는 경우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특히 불임이 때문에 실패를 해봤던 사람들은 특히 더 치료를 받고 아이를 갖는 게 우선 첫째로 아이를 위해서 좋고요. 두 번째는 본인들을 위해서 좋은 거죠.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심하게는 장애가 태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약하게 태어나서 평생 뒷바라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아이도 불행하고 부모도 불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 저는 제 주변에 있는 그 신혼부부나 예, 아이를 갖기를 희망하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이런 얘기들을 꼭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박사님 요즘 사실 그 결혼 연령대가 좀 높아졌잖아요. 예. 그러면 좀 아무래도 신체가 건강하시게 좀 젊은 시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물론 이제 뭐 관리를 쭉 꾸준히 하면 괜찮겠지만 대체적으로 이게 이제 본의 아니게 노산하게 될 경우 영향이 있나요? 뭐 이렇게 좀 당연히 영향이 있죠. 특히 요즘 같으면은요, 저희 부모님 세대나 더 위 세대들을 보면은. 풍족하지도 않은 삶에 살았지만 오히려 더 건강했어요 지금보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뭐 먹을 것도 이렇게 먹거리가 많은 것도 그쵸? 아니고. 근데 요즘은 너무 풍족하다 보니까 오히려 몸이 더 약해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약해진 체력인데 거기다가 나이가 더 들어서 신체적 능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임신을 하면 예,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더 줄어들죠. 그러니까 일단은 정말 그 건강한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아이를 위해서도 네. 건강관리와 좋은 음식과 또 소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네. 또 필요하다면 치료를 꼭 받아서 네. 아이를 갖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래 뭐 그걸 잘 못해가지고 아이가 태어나서 아토피가 좀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게 발생했을 때 바로 치료를 바로 시작을 하는 게 아무래도 효과가 더 좋은 건가요? 어린 아이들일 경우에는 치료를 빠르면 빠를수록 더 치료 효과가 더 빠른데 문제는 이제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이제 약을 먹을 수 없다든지 그러겠네요. 그런 불편한 예, 그럼 어떤 있죠. 약을 제조해서 먹고 이렇게 복용할 수가 없으니까 네. 좀 한계는 있겠지만 주로 어떤 치료 위주로 그러면 어린 아이 같은 경우나 하나요? 젖먹이일 경우에는요. 네네. 엄마가 약을 먹어서 엄마 모유를 통해서 약 기운을 전할 수가 있어요. 엄마가 약을 먹어서 예. 약 기운을 전할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엄마가 먹은 음식이 네네. 뱃속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태어나서도 모유를 먹는 동안은 엄마가 어떤 음식을 먹는지에 따라서 아이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럼 만약에 모유수유를 못하는 분? 모유수유를 못하는 경우에는 우선 분열대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엄마가 모유가 나오게 만들어 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그러니까 약을 먹여도 돼요. 아 먹여도 되긴 되는데. 네, 근데 이제 대신에 순한 약 위주로 쓰는 거죠. 독한 약을 쓸 수는 없고. 근데 영아일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하겠네요. 아니요, 아니요. 아 가능해요? 예, 뭐 영아들은 음식의 맛에 대해서 그때는 몰라요. 그래서 쓴 맛인지 단맛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아주 단맛을 알기 전에는 약을 복용이 가능하고 단맛을 알고 나면 이제 애들이 쓰고 그러면 안 먹게 되죠. 네. 예. 그러면 사실 뭐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대신에 이제 애기 영아일 경우에는 약물에 목욕을 한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약을 예, 투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토피에 효능이 좋은 약물이 뭐 특정 그런 약물 약초 약이 있나요? 아니면 뭐 체질마다 다 그때그때 다 틀린가요? 아 물론 약이 다 있죠. 그 뭐 약 이름을 열 거를 해도 뭐 해도 상관없지는 모르겠네요. 네. 왜냐면 오용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있지만 전문가 우리 차 박사님이라든지 이렇게 전문의와 네. 함께 진행하는 게 좋다. 그러면은 어쨌든 치료 방법은 약물을 이렇게 외부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네. 이제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 아토피 아이가 아토피를 고생하는 경우에는 꼭 치료를 정말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많은 또 요즘은 또 인터넷도 많이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검색도 많이 하지만 네. 또 사실 그 초록색 검색어 같은 경우는 네. 저도 가끔 보는데 좀 엉뚱하게 뭐 이렇게 지식인이라 해가지고 막 자기네가 글을 올렸는데 좀 이상한 좀 틀린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보의 홍수 예, 그렇죠, 속에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예, 진가를 가릴 줄을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전문 지식이 없는 분들이 진가를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가끔씩 뭐뭐 카더라 이렇게 가지고 예, 엉뚱한 일을 해서 이제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꼭 우리 차 박사님처럼 우리 전문가와 꼭 그 치료는 정말 전문이 10년 공부하는 게 괜히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사람 몸에 이제 작용하는 것 약이니까 어쨌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 선생님만 이제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치료를 이제 받으면서 약물 치료를 받아. 그러면 만약에 좀 더 이게 조금 더 나이대가 있어가지고 어린애 정도 된다. 네. 이러면 좀 치료가 좀 더 수월한가요? 어떤가요? 아까 제가 아토피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을 때 소화력이랑 네네. 상관이 있다고 했었는데요. 아토피가 이제 옛날에는 흙을 밟기 시작하면은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없어진다는 얘기가 뭐 그런 있어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예, 뭐.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흙을 밟는다는 얘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소화 능력이 커져 있을 때예요. 야 이게 되게 과학적이네요. 따지고 보면은 그 의미가 그렇죠. 그러니까 경험이죠. 옛날 어른들이 경험을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 숨은 의미는 본인들은 모르고 얘기를 했을 수도 몰랐는데, 있고 예, 아. 알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요. 예전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에 땅을 밟는다는 얘기는 이제 어느 정도 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렸을 때는 이제 엄마 모유를 먹고 그다음에 미음을 먹고 그다음에 이제 된 쌀을 먹고 이렇게 된 이 과정을 잘 밟아 오면은 소화 기능이 좋아지면 내 몸에서 독소도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독소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예,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어느 정도 소화 능력이 향상이 되면 자연이 소멸되는 병이었어요. 예, 그런데 현대 들어와서는 이제 잘못된 식습관, 그 다음에 아니면 독소가 너무 강하던가, 예, 그런 이유로 이제 자연이 소멸되던 아토피들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 요즘 친구들이 아무래도 우리 뉴질랜드는 그래도 좀 활동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학교에서라도 네. 어떤 데서 예. 한국의 경우를 보면은 우리 한국 분들 아무리 오래 있었던 분들은 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제 뭐 이민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한국에 있는 그 습관대로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활동 그런 양이 적고. 그래서 소화 능력이 이렇게 기르기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네. 대부분 그렇게 이제 지금 얘기를 저도 지금 박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토피가 되게 저는 이게 환경 호르몬 막 그런 방송에 많이 그런 얘기 있어가지고 그게 되게 중요한 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내 안에서가 건강하면 어느 정도 이게 좀 네. 이겨낼 수 있는 그럼 확실히 그러다 보니까 활동량이 늘어날수록 아토피는 점점 없어지는 것 같긴 해요. 또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 근데 정상적으로 체력이 증가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체력이 증가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났다면 그걸 이겨낼 힘이 없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보통 몸 약한 거나 또 어른들도 좀 여름 때 되면 뭐 그 전에 뭐 보약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요하게서도 그런 보약을 똑같죠, 사실은. 예, 그렇지만 이제 한국처럼 네. 뭐 어렸을 때 녹용을 먹는다든지 네. 이런 일은 없어요. 아, 그런 일은 왜 없고. 그런 거죠? 어렸을 때 녹용을 먹는 경우는 원래는 그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제 뭐 가끔씩 인터넷이나 뭐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녹용을 먹고 이제 부작용이 나서 아이가 바보가 된다든지. 아, 저 어렸을 때도 친구가 사실 네. 초등학교 때 친구인데 어렸을 때 한약 잘못 먹어가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그 제가 그럴 수도 있나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녹용을 먹어야 될 아이가 있고 녹용이 필요 없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녹용이 필요 없는 아이한테 녹용을 줬을 경우에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은 녹용이라는 게 굉장히 강한 양기예요. 열성이 굉장히 강한 약인데 그 몸 안에 원래 열이 있는 아이한테 열성이 강한 녹용을 먹었을 경우에 이 열이 뇌를 침범을 해요. 그러니까 뭐 뇌성마비 이런 거 보면 어렸을 때 고열을 앓고 나서 뇌성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이제 뇌성마비 정도는 아니더라도 몸에 과한 열이 생겨서 이 뇌에 영향을 주면 좀 지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성장. 이제 녹용에는 그 사용약 얘기로 보면 이제 성장 호르몬 관련된 성장 호르몬을 자극할 수 있는 약 성분이 있는데 네네네. 과하게 약을 쓸 경우에 이제 신장을 상하고 예, 그 열이 다 위로 올라가서 머리를 이제 뇌에 영향을 줘서 좀 지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아, 예. 물론 몸에 잘 쓰면 좋지만 잘못 지나치게 쓰면은 지나친 것도 있지만 이제 써야 될 사람이 있고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녹용이 좋다고 좋은 건 맞지만 전문의의 어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체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예. 제가 봐서는 열 아이 중에 녹용을 써도 되는 아이는 두세 명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아, 예. 그렇구나. 나머지는 큰 의미 없거나 아니면은 뭐 다행일 수도 있겠지만 녹용을 소량을 집어넣었을 문제가 없을 아이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토피 관련돼서 우리 차 박사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중간 갖고 듣고 와서 또 마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네, 박사님 저 엉뚱한 질문 수 있는데 아까 그 녹용할 때 양기가 강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갑자기 딱 들은 게 보통 이제 그 이제 여자는 음요 뭐 남자는 양이라고 하는데 이게 네. 동양의 문화권에서 말 표현하는 이게 맞나요? 양기 음기 이런 게? 그렇죠. 좋아요. 예. 그러면 여자한테는 녹용이 좋은 건가요? 때에 따라서는. 때에 따라서는. 네. 아 그것도 무슨 조화가 필요한 거예요, 약간.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의 가장 음양으로만 얘기를 했을 때 제일 다른 점은 이제 남자는 양이 많고 음이 적은 거고요. 네네. 여자는 음이 많고 양이 적은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아토피 걸린 여와 남아 차이가 있나요? 약간 치료하는 방법. 그건 아닌가요? 없지 않아 있죠. 아, 없지 그거를 네. 이제 고려를 해서 약을 선별을 해서 쓰는 거죠. 그렇구나. 예. 그럼 물론 이제 완치까지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멱살 잡히지 않을 정도의 효과를 보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물론 아이들마다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또 발진 상태에 따라서도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아예 좀 나아지고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치료가 좀 필요한 거 할까요? 부모들 마음도 좀 준비해야 될 거예요. 아, 한 그래 한 뭐 몇 달 걸리겠구나. 뭐 장기적으로 봐야 돼. 보통 아토피는 단번에 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아토피 같은 경우에 우선은 독소를 제거를 하고 면역력을 키우고 소화 능력을 키우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뭐 물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굉장히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독을 얼마만큼 갖고 나왔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부모 영향을 얼마만큼 받았냐, 이 아이의 소화 능력이 얼마만큼 좋아질 거냐, 이런 거를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딱 얼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뭐 그래도 아토피 특성이 이제 반복되는 게 아토피의 특성인데 꼭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사실이 아토피를 완전히 이겨내려면 한 번은 그 아토피 환자들 사이에서 이제 쓰는 용어인데요. 네. 한 번은 뒤집어져야 된다라고. 아, 한 번은 뒤집어져야 된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체질을 바꿔야 된다는 뭐 뜻인가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아토피를 치료하는 과정은 이제 독소를 몸으로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게 첫 번째, 네, 첫 번째 과제잖아요. 네. 근데 아토피 같은 경우는 이 밖으로 내보내는 방법 중에 제일 효과가 크고 제일 빠른 방법은 이 피부를 통해서 독소를 빼는 방법이에요. 피부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몸 안에 들어온 독소가 밖으로 나가는 길이 첫 번째로 이제 입으로 들어와서 대변, 소변. 으로 빠져나가는 게 제일 일반적인 거고요. 네. 아토피일 경우에는 이 독소들이 피부에 있기 때문에 이 독소를 몸 안으로 끌어들여서 다시 내보내는 과정보다는 아. 몸 밖으로 밀어내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부모한테 멱살을 잡힌다든지 뺨 맞는 그 치료 때문에 뒤집어지는 치료 때문에 생기는군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환자 이제 제가 저도 몇 케이스가 치료를 한 적이 있지만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환자 부모가 그 과정을 못 이겨내요. 예, 왜냐면은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그 다음에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환자 부모 입장에서는 과연 진짜 치료가 되는지 제대로 치료를 하고 있는 건지 이거 잘못 치료해서 악화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러니까 항상 고비를 앞에를 두고 여기 한 고비만 넘기면은 치료가 쉬워질 텐데 그 고비를 못 넘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고비를 항상 한번 넘겨야 돼요. 아, 그게 이제 자세히 어떻게 말씀을 못해 주시는 부분인가 봐요. 그 치료하는 그 피부 밖으로 내보내는 그 아니요. 뭐 말씀을 여기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네. 뭐 그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지금 당장 무슨 약이 들어간다. 그런 약은 아닌데 그러면 네. 쉽게 말해서 몸에다 이렇게 접촉을 통해서 이렇게 뭐 하는 건가요? 아니요. 뭐니 상상만 해도 좀 약간 무서워요. 그 뒤집어진다고 하니까. 뒤집어진다는 게 그냥 네. 아토피 치료를 하는 도중에 네네. 재발의 특성이 있다고 했는데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이걸 반복을 해요. 반복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심해질 때가 있어요. 아, 갑자기 심해질 때. 심해질 때는 막 온 몸이 다 붉고 진물 흐르고 피 나고. 아. 예. 이런 과정 치료 과정에 일어나는 일인데 네. 그거를 이제 그 과정을 이제 뒤집어졌다. 못 견디는 거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그렇겠네. 왜냐면 요만큼 있었는데 갑자기 확 피면 그렇죠. 아니 이 선생님 지금 나한테 지금 치료를 해 주겠다는 건지 그렇죠. 아까시켜 심지어 뭐 이렇게 표현을 뭐 하지면 속된 말로 시쳇 말로 돌팔이 아니냐. 그렇죠. 아니 솔직히 그러면 좀 서운하시겠어요 인간적으로도 솔직히. 그래서 이제 치료 시작 전에는 이제 항상 이해를 시켜줘 우선. 왜냐면은 이 치료는 제가 하지만 그 과정을 견디는 거는 환자고 부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이해를 안 한 상태면은 아예 치료를 시작을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아. 왜냐면은 비슷한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충분히 설명하고 부모도 치료를 하고 싶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시작을 하지만 하다 보면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되게 안타깝네요. 예. 그게. 그래서 뭐 예전에 어떤 모임에서 이제 한의사들끼리 이제 얘기를 하는데 치료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식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하러 배우시려고 그러냐고. 왜 쉬운 일이 아니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예, 뭐 굳이 저 같으면 솔직하게 그랬어요. 내가 치료를 하겠지만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예. 네, 그건 환자도 부모도 힘들지만 치료하시는 우리 박사님도 되게 힘든 그렇죠. 기간이겠어요. 예. 보면서 사실 의사가 된 게 치료해주고 싶어서 되신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치료하는 과정 나의 실력도 중요하겠지만 이 환자들의 신뢰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근데 선생님도 상처 받겠어요. 제가 듣다 보니까. 뭐 그거는 각오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요. 뭐 그거는 뭐 별로. 그래도 그렇게 해가지고 완치가 딱 되면 네. 참 마음이 되게 완치라고 표현하기 좀 좋아지면 상황이. 그렇죠. 근데 뭐 완치가 됐다고 해서 또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 재발할 수 있어요. 재발할 확률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이미 체질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그렇죠. 경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꾸준히가 한 번에 관리를 하지 않으면 좀 바로 티가 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환자들은 뭐 먹지 마라, 뭐 먹지 마라, 뭐 조심해라. 근데 그것들이 다들 특히 어린애들이 다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피자, 치킨, 뭐, 콜라. 네네. 예. 맞아요. 꼭 그런 아니 이상하게 꼭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좋아하는 거를. 목록 딱 보면 꼭 무슨 왜 당뇨병도 보면 다 좋아하는 것들만 딱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 아까 아토피가 독이라고 네네. 독 때문에 생긴다 그랬잖아요. 독은 독을 불러요. 유유상종이란 말이랑 같은 의미인데. 마음 확 와닿는데 아 걔네들이 또 찾는구나 걔네들. 그렇죠. 조합을. 네, 독 내 몸 안에 독이 있으면 독을 내 몸에서 원해요. 친구들아 와라. 여기가 딱 우리가 있을 곳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특히 그런 걸 더 땡겨 하죠. 그렇군요. 네. 소화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은 거의 비슷한 대부분이 거잖아. 밀가루 음식을 좋아해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쌀은 밥을 하면 형태를 갖추잖아요. 네네. 근데 밀은 수확을 해서 내비두면 시간이 지나면 퍼져요. 특성이 건조한 성질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성질이 더 차요. 네. 그러면 이제 밀가루를 분말화 시켜서 유통이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반죽을 해서 여러 가지 있죠. 예, 반죽을 해서 만들어봤자 쉽게 부서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소화 기간 약한 사람들이 밀가루를 먹으면 우선은 속이 그나마 좀 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소화가 잘 된 부서지니까. 잘, 네. 그리고 우선 국수 라면 드셔보셔서 알겠지만 엄청 좋아요. 안 씹어도 그냥 쑥쑥 넘어가죠. 네. 예. 그러니까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은 이 씹는 것조차도 별로 안 좋아하고 이 그런 음식을 자꾸 찾게 되는 거죠. 오, 그러니까 진짜 그러네요. 어린 아이들이 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쉽게 잘 넘기는 거. 국수는 애들이 다 거의 다 좋아하는 것 같던데. 그렇죠. 네. 국수는 대부분의 사람이 다 좋아하죠. 아니 그거는 아닌가 보다. 네.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니까. 근데 좋아한다고 해서 그거를 그것만 먹게 되면 네. 퇴화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원래 좋았던 사람도 계속 그런 거 하다 보면 이게 좀 줄어들 수 있나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음식은 좀 중요한데. 그럼 아토피에 좀 뭐 되게 식상한 얘기일 수 있고 뭐 많이 있는 얘기지만 그래도 아토피에서 좀 피해야 될 대표적인 밀가루 음식? 예, 우선 밀가루 음식, 기름진 음식. 그러니까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화에 이롭지 않은 음식은 다 피하는 게 좋아요. 특히 저 어렸을 때나 어디 옛날에 놀러 가고 그러면은 빵이랑 우유랑 같이 먹잖아요. 네. 예. 그것만큼 나쁜 게 없어요. 아, 빵하고 우유를 같이 먹는 것만큼 나쁜 예. 게 없다고.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그건 예. 우유는 왜 갑자기 나빠진 거죠? 조합이? 우유가 네네. 우선 동양인이 옛날에부터 우유를 먹지는 않았어요. 그렇겠죠. 예. 그런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디 연구 결과에 보면은 서양인하고 동양인하고 장의 구조가 틀리대요. 소장, 대장 구조가 틀려요. 그 사람들은 예전부터 고기와 우유 이런 밀가루 음식 밀가루. 이런 게 네. 주식이었고 동양 사람들은 쌀이 주식이었잖아요. 네네. 곡물이 이제 주식이었으니까. 예, 그리고 채식 위주였고. 네. 그래서 소화 기능 자체가 이 채식 위주에 맞춰져 있고요. 서양인은 고기나 이런 육류 위주로 맞춰져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영양학 지식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맞춰서 개발되지 않고 서양에 원래 있던 거 미국에서 연구한 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양학에 대한 지식 자체가 잘못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아까 네. 동의보감에서 네네. 허준 선생님이 이 중국의 의학을 한국에 맞는 의학으로 바꾼 것처럼 그 영양학 지식도 한국 체질에 맞춰서 재정립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없이 그냥 무조건 받아들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럼 다시 그 아토피로 돌아와서 네. 지금 뭐 피해야 될 거 소화 그럼 소화 능력을 기르기 좋은 음식은 그럼 또 뭐예요? 밀가루와 우유는 피해야 된다고 했고 우선 이제 전통 음식 위주로 먹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채소 뭐 이런 거 우선 쌀밥에 쌀밥에 김치에 네. 된장찌개 청국장 이런 전통 음식이 왜냐면은 DNA라는 게 네.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아요. 예. 우리 조상들이 먹던 음식에 맞춰서 우리 몸에 DNA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갑자기 서양 음식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몸에 거기에 맞춰지진 않거든요. 쉽게 말해서 요즘 친구들 보면 영양 워낙에 많이 이제 가다 뭐 할 정도로 해서 하드웨어라고 할까요? 몸집 많이 커지고 여자들도 네. 남자들도 많이 커지긴 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소프트웨어는 아직 동양적인 유전자가 강한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네. 그거를 이제 서양식으로만 맞추면 아무래도 안 좋겠네요. 그 소프트웨어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과성장. 요즘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조숙증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조숙증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영양에 이제 환경 호르몬의 영향도 무시 못하죠. 그렇구나. 그 다음 시간에 한번 그런 과성장의 성장 호르몬 관련돼서도 뭐 부모들이 가시다가 키가 컸으면 좋겠다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그런 거에 맞는 뭐 치료라든지 뭐 이런 것 약 그런 것도 있나요?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있는데요. 예,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예, 알겠습니다. 너무 많은 걸 이렇게 공개를 하면 좀 그러니까. 네. 박사님 그 우리 휴 그 한의원을 찾아가서 또 이제 치료를 받으려면 아까 아폴로에 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시는 분도 있잖아요. 정확한 주소하고 연락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35 아폴로 드라이브고요, 로즈데일. 35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데일이 이제 주소고요. 오클랜드. 예, 오클랜드. 예. 연락처는 어떻게 되나요? 09-478-8211. 7일 계속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월요일부터 네. 금요일까지는 이제 8시 반에 오픈해서 5시 반에 예, 문 닫고요. 토요일은 오전에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약을 했을 경우에만 저녁에 예약을 하고 했을 있습니다. 경우. 만약 SPM 청취자분들이 찾아간다. 그럼 네. 뭐 어떤 혜택이 있나요? 글쎄요. 그거 한번 연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박사님께서. 그러면 벌써 이제 첫 번째 시간에서 이제 아토피를 살짝 이제 얘기를 했는데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어요. 네. 그 박사님, 그러면 우리 그 물론 이제 아토피가 이렇게 짧게 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다 얘기를 끝낼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또 혹시 뭐 부족한 게 있으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다루고 다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박사님께서 어쨌든 간에 이 10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사람의 몸 체질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하셨었고 공부를 하셨잖아요. 예. 우리 어쨌든 간에 우리 한인들이 뉴질랜드에 살다 보면 아까 뭐 토양 얘기도 하고 막 그랬지만 뭐 환경은 좀 바뀔 수는 있지만 체질이란 건 유전자 한꺼번에 변하는 건 아니니까. 예. 여기서 아무래도 물론 이제 한국 음식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긴 하지만 그래도 좀 서양 음식도 많이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 특히 좀 많이 그렇게 맞춰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좀 이렇게 잘 현명하게 좀 이렇게 이런 것들 체질들을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할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보면은요, 저희가 진료를 시작할 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뉴질랜드 온 지 얼마 되셨어요? 라고 물어봐요. 언제 얼마 되셨나? 네. 네. 보면은 보통 한 10년 정도 사신 분들이 조금 적응이 되신 분들이고 10년 안에 오신 분들은 아직까지 좀 적응이 덜 돼 있는 상황인 경우가 많았어요. 예. 그러면 우선 처음에 오신 분들은 변화 우선 남반구 북반구부터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언제? 시차 틀리고 기후 바뀌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처음에 1년 2년은 되게 힘들어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모든 게 갑자기 다 바뀌면은 몸이 더 혼란스러우니까 장소를 옮긴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우선 먹는 것부터는 예, 이 나라식보다는 한국식으로 맞춰 나가는 게 좋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 해요. 어린이들은 아직 성장하고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고 변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지만 네. 성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예, 적응을 빨리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특히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음식은 우선 한국식으로 하는 걸 권하고요. 예, 뭐 어쩌다 가끔 밖에 나가서 뭐 서양식 음식을 먹는 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쨌든 이제 와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적응력도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빨리 가능하지만 성인들 건강도 챙기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본인도. 예, 그렇죠. 쉽게 빨리 적응해라. 도와준다, 그죠? 우리 박사님 같은처럼 이제 뭐 문제가 있을 경우 찾아와가지고 또 치료를 받고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치료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은. 예, 그렇죠. 우선은 제일 큰 문제가 아마 소화. 계통으로 문제가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옛날 어르신들한테 틀린 게 없네요. 속이 편해야 몸도 마음도 편하다는 말이.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차 박사님과 함께 그 휴 한의원을 운영하고 계실 우리 차 박사님과 함께 오늘 정원에 만나요 건강 상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또 자세히 더 또 그 박사님한테도 문답을 하고 싶으면 아까 말씀해 주신 연락처 또 저희 홈페이지 www.spmtv.kr에 접속을 하시면 차 박사님 그 연락처라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요. 또 자세하게 궁금한 게 있으면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고 전화로 연락해서 물어봐도 되나요? 네. 네.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첫 번째 방송이었는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또 저희 건강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같이 소리 높여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 예, 예. 할렐루야. 우리 정말 주님이 기쁨의 이유가 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춤추며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치유하셔서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신 주님만 찬양합니다.